철 지난 바닷가에 황혼이 질 때면 저 멀리 안개 속에 아 무적이 온다 하얀 꿈을 찾아 철새처럼 떠나온 하얀 물결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 보얀 물거품은 발자국을 치우는데 저기 온다 철새처럼 떠나온 하얀 물결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 보얀 물거품은 발자국을 치우는데